윤동주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넋이 맑아진다. 윤동주 시인과 오랫동안 학교를 같이 다녔던 고 문익환 선생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홍입니다. 1994년 9월을 온통 도배하고 있는 일입니다. 김기관, 김현양, 안혁이, 이승록, 이주경, 그리고 온보성.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넋이 흐려집니다. 문익환 선생의 편지는 이 시대에 윤동주 시인 같은 넋이 맑아진 일은 어디 없을까요?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방을 쓰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영화죠. 트리썸. 볼드윈 형제들 중에 한 명입니다. 스티븐 볼드윈과 트윈픽스에 나왔던 라라 플린 보일이 주연을 맡은 영화 트리썸 중에서 I'll Take You There, 제너럴 퍼블릭의 노래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하이텔의 215씨가 신청해 주셨는데요. 지금 듣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꽤 오래 전에 신청해 주신 것 같은데 요즘 하도 험한 일이 많아서요. FM 영화음악에서는 오늘 또 부드러운 곡으로 다음 곡도 골랐습니다. 아주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요. 서울 양천구 신월5동의 김미란 씨, 그리고 편안한 음악, 조용한 음악을 띄워달라고 하신 박은영 씨, 중랑구 만유동에 계신 분, 다음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아빠와 은행통과 나, 우리나라에서 2편으로 나왔는데요. 사실은 1편이죠. 레콤페세 공모자들 중에서 띄워드립니다. 레콤페세. 전의 역사가 지금 이 땅에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정하연 대하소설 황통하루, 한민족, 우리의 생존을 숨가쁜 감동으로 재조명한 황통하루. 황통하루는 극복해야 할 당신의 운명입니다. 좋은 소설 황통하루. 내 여자를 건드리지 마. 남자의 눈물이 흘리며 복수가 시작된다. 가차없이 단 한 번에 사랑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한다. 세계를 긴장시킨 톰 클랜시의 최신작 복수. 서점에 있습니다. 회사출판 고려원. 사랑, 그것은 쾌락의 손짓. 배신, 그것은 악마의 우주. 브루스 윌리스와 제인 우치, 그리고 로런 크리스티의 젖은 목소리. 컬러블라 음악으로 느끼십시오. 컬러블라 홀리그램. 안녕하세요, 장동건입니다. 제가 가장 즐겨 먹는 과자가 뭔지 아세요? 바로 카라멜콩과 땅콩이죠. 옥수수 스낵에 생크림이 사르르, 고소한 땅콩까지. 카라멜콩과 땅콩이 전 참 좋아요. 다운 카라멜콩과 땅콩. 땅콩을 꼭 확인하세요. 그런 가슴 속 비너스 슬링크 얇으니까 이음선이 없으니까 가슴선이 매끄럽게 살아난다. 비너스 슬링크 사랑의 남자의 운동에 복수가 시작된다. 가차없이 단 한 번에 사랑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한다. 세계를 긴장시킨 톰 클랜시의 최신작 복수. 서점에 있습니다. 회사출판 고려원. 여보세요? 비 많이 맞았지? 나 휘재야. 맛있는 산악라면 네가 끓여주면 사랑 스프가 더 들어가니까 더욱 맛있어. 이야, 정말 맛있다. 맛있는 삼양라면이야. 피로가 물리는 음식이 뭐 상품 없었어? 맞아, 일본어. 피로가 김이 퇴근길 비타민C 레몬으로 조정래 대하소설 아리랑. 왜 대학가의 화제인가? 슬픈 아리랑이 아니라면서? 전체적인 민족의 기상이 담긴 아리랑이야. 읽을수록 신명나는 책? 읽을수록 자랑스러운 책. 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 대하소설 아리랑. 부서출판 해는. 아, 오붕어 꽃이 폈습니다. 그 출판사 맞지? 야, 4번 답 좀 보여줘. 부끄러운 A학점보다 정직한 B학점이 낫다. 안 읽었니? 여자친구 설거지 여드름 뿅돈 유머 하품. 멋쟁이 아버지의 충고, 부끄러운 A학점보다 정직한 B학점이 낫다. 딸에게 주는 엄마의 충고, 프랑스 향수보다 마음의 향기가 오래간다. 도서출판 비전. 깨받은 젊음의 좌절과 극한과 도전이 돌출한다. 과학원 아이들. 사랑을 방해, 청춘을 저장잡힌 천재들의 방결인 도전자. 한국판 국무벌레들의 이야기, 과학원 아이들. 소설출판 김영석. 뭐, 아트한 거 아니야? 김영석 줄 몰라요. 자, 지금 그 자리에서 직진 3보, 다시 좌회전 2보. 무릎을 구부리면 당신 좋아하는 사과빵. 그리고 커피. 프리바 넣는 거 잊지 말고요. 아내는 여자보다 아름답다. 커피엔 언제나 프리마. 닮았지만 다릅니다. 스타일이 중요합니다. 쓰임새 많은 5도어 유럽형 유로 액센트, 스포츠 감각의 3도어 미국형 프로 액센트, 세단형 4도어 액센트까지 스타일 따라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액센트. 고민들 정리해 적어 드렸지. 인절생과 모도와 유호율 삼생야야 꼭내지. 정말 모양 능방어 외연이 겁모호였지. 有你有我 有情 有生 有死 有义 风波都愿冲，只因彼此不死的目光。有你有我，有情有天有海有地，不可猜测总有天意。才珍惜相处的日子，不必话言你多讲，只抛低自我信心的汉子。 睡了，谁分享今生的日子？活着但是没灵魂，才明白生死之间的意思。情浓完全明白了，才甘心披上孤独衣。有你有我，有情有天有海有地。 当天一起不自知，灯开放至根本心极切。有你有我，有情有生有死有义。 想解释当我不智，如今想倾诉讲谁知，剩下绝望旧身影，今只得千亿伤心的句子。睡了，谁分享今生的日子？活着但是没灵魂，才明白生死之间的意思。情梦完全明白了，才甘心披上孤独衣。有你有我有情，有天有海有地。开放至根本心极之，有你有我有情，有生有死有义，只想解释当我不智，如今想倾诉讲谁知，剩下绝望旧身影，今只得千亿伤心的句子，剩下绝望旧身影，今只得千亿伤心的句子。 기존 파란 이름의 모델이 됐다는 이유로 요즘 여기저기서 불명예스러운 수모를 당하고 있는 홍콩 영화죠. 지존무상 2편 중에서 It's all good old days, 모두 지나간 날들, 유덕화의 음성으로 띄워드렸습니다. 하이텔의 김정곤 씨, 잘 들으셨죠? 자, 저는 이 지존파가 나온 이후로 괜히 제가 죄지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지존파들이 지존무상을 보고 영화를 보고 그런 범행을 생각했다고 하니까 영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괜히 제가 죄지은 느낌이 들었는데, 이 지존파들의 행각과 이 지존무상이라는 영화를 같은 선상에 놓고 얘기해야 한다는 게 또 홍콩 영화 팬들에게는 정말 또 다른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존무상은 내용이 다르죠, 좀. 여기에 등장하는 두 주인공 아쌈과 아해는 의리와 사랑을 목숨보다 더 소중히 하는 아주 매력만점의 사기꾼들이었습니다. 특히 아쌈은 일본의 갱단이 뻗치는 마수 속에서 아해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왼손을 희생하고 또 친구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던지죠. 그런 아쌈의 행동은 이 영화가 만들어진 지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감동으로 남아있고요. 또 이 역할 덕분에 홍콩 배우 유덕화 역시 한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제 9월 27일 유덕화의 생일이어서 축하엽서 주신 분들 많으셨는데요. 올해 들어서 유덕화가 안팎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가 콩에서 이 방송을 듣는다면 큰 힘이 될 것 같은데요. 자, FM 영화음악 오늘은 홍콩의 골드보이라고 불리우는 골든보이라고 불리우는 유덕화의 얘기 준비했습니다. 우선 음악 한 곡 듣고 계속하죠. 아, 요즘 날씨 보면 너무 맑고 푸르러서 약간 슬픈 듯한 느낌을 주는데요. 이 노래의 느낌이 그것과 비슷해서, 이 요즘 날씨와 비슷해서 요즘 제가 녹음해서 늘 듣고 다니는 곡입니다. 유덕화를 그저 잘생긴 미남 배우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게 해준 열혈남아 가운데 왕거리 부릅니다. 왕은이 왕러워. 想回首的时候，爱情终究是一场空。谁说我俩的过去尽在 在不言中，别忘了我曾拥有你，你也曾爱过我。当你留给我我不想接受的伤痛，爱情到头来还是梦。别说我俩的世界有太多不同，就说你已经忘了我，你就要离开我。太多，就当我从来没有过，还是消失在我心头。谁曾经提醒我，我的爱没有把握，就当我从来没有过，还是忘了你。接受的伤痛，爱情到头来还是梦。别说我俩的世界有太多不同，就说你已经忘了我，你就要离开我。谁能够告诉我，我是否付出太多，就当我从来没有过，还是消失在我心头。谁曾经提醒我，我的爱没有把握，就当我从来没有过，还是忘了你。付出太多，就当我从来没有过，还是消失在我心头。谁曾经提醒我，我的爱没有把握，就当我从来没有过，还是忘了你。 얼마 전에 지갑을 지하철에서 치기범들에게 빼앗겨버렸다고요. 정말 속상해요. TV 뉴스 속에 우리 사회는 마치 공포영화 같습니다 하시면서 좋은 음악으로 위로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서울 서초구 반포 4동의 김미경 씨, 좀 위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열혈 남아 중에서 왕거리 부르는 노래 왕러니 왕러워, 너를 잊고 나를 잊고 띄워드렸습니다. 홍콩 영화의 미래라고까지 평가를 받았던 영화죠. 이 열혈 남아. 홍콩에서의 원래 제목은 몽콕 하문이었는데 국내에 개봉되면서 열혈 남아로 제목이 바뀌었죠. 왕가위 감독의 데뷔작이자 유덕화가 자신의 영화 가운데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을 손꼽고 있는 영화입니다. 거칠고 황량한 홍콩의 변두리에서 아무 목표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뒷골목 인생 유덕화. 또 그 주변의 인생들, 왕가웨이 감독은 그들의 좌절과 파멸을 마치 다큐멘터리처럼 사실주의에 입각해서 그려내고 있는데요. 그런 감독의 의중을 꿰뚫는 듯이 표현해낸 배우가 바로 유덕화였습니다. 앞뒤 못 가리는 고향 후배 장하구와 도시에 적응하지 못하는 여인 장만옥. 이들과 함께 앙상블로 이루는 유덕화의 연기는 영화의 맨 마지막 그 장면에서는 정말 절정을 이룬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랑하는 여인 장만옥도 알아보지 못한 채 멍하니 구치소였던가요? 한 의자에 앉아서 거의 식물인간이 돼서 입으로 음식을 뚝뚝 흘리는 그 모습. 이 작품으로 유덕화는 홍콩 금상장 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과 또 대만 금마장 영화제에서도 최고 연기상을 수상했습니다. 상보기업기로 소문난 유덕화로서는 81년에 TV 연기자로 데뷔한 이래 가장 큰 상을 받은 셈이었죠. 자, 그 뒤에 유덕화는 주위로부터 인기에만 치중해서 흥행성 영화만을 선택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염려 섞인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요. 그런 소리가 들려오자 선택한 영화가 있습니다. 종총과 함께 일본 야쿠자 세계를 배경으로 사랑과 액션을 펼쳤던 영화죠. 극도 추종 가운데 유덕화의 음성으로 한 곡 띄워드립니다. 홍진몽, 홍진몽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세상 사는 한낱 꿈이다. 이 정도 되겠죠? FM 영화음악은 홍콩 영화음악을 틀어주지 않냐고 불평하신 대전중고 대응삼동의 이수환씨. 오늘은 원푸시겠네요. 그렇죠? 자, 유덕화 음성으로 띄워드렸어요. 극도 추종 가운데 홍창룡, 홍진영이었습니다. 이 극도 추종을 만든 허완아 감독은 유덕화와 인연이 깊습니다. 유덕화가 올해 무명생활을 벗어나서 첫 번째로 주연을 맡겼던 영화 망향, 보트 피플을 만든 감독이죠. 유덕화의 나이 연년일까요? 1961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34살. 생각보다 젊죠. 그는 중학교를 졸업한 뒤에 곧장 사회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많이 알려진 것처럼 미용사로 또 세일즈맨으로 일하다가 86년에 그러니까 20살 되던 해에 홍콩 TVB 방송 연기 수련생으로 들어갑니다. 그 뒤에 화정소 영우, 려붕, 또 신조협녀 같은 방송 드라마에 출연하면서 그의 매력이 점차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방송가에서 꽤 유명한 스타 연기자로 인정받은 무렵에 그는 미련 없이 TV 활동을 중단합니다. 좀 더 큰 무대인 영화계와 또 자신의 꿈이었던 가수로서의 본격적인 활동을 위해서였는데요. 그 뒤에 유덕화는 자신의 영원사인 팀워크를 만들기 전까지 예능형상공사라는 프로덕션에 소속돼서 일했습니다. 이 예능형상공사는 89년 말 주윤발의 열기가 서서히 식어가는 그 분위기를 틈타서 유덕화를 만능 연예인으로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덕분에 그는 액션, 코미디, 무협, 뭐 어떤 분야에서든지 만능 배우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정작 유덕화 자신은 멜로드라마가 사실 가장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치고받는 액션보다는 사랑과 아픔이 녹아있는 드라마를 좋아한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그의 취향이 녹아있는 영화가 바로 천장지구였죠. 자, 천장지구 신청해주신 분들 많은데요. 전북 김제 쇼핑동의 박진석씨, 그리고 전북 남원 산동면의 오이현 학생, 그 밖에도 하이틀로 많은 분이 신청해 주셨는데 음악 듣고 여러분 이름 다시 불러드릴게요. 원봉영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미중 후회. 지금 성그대 못 만나 헛질대 여기 시초 종박가의 우 민원가오갱 매일매일 사대성난 한닥칭서 매영암 사우판허이 人生虽短暂无悔共你穿梭天边与海岸从我的竞争历史战场真心你我忘记自由平衡 望一日回，浪漫片刻足够。望完了我，未给一句话，独自去闯尽头。路问世间情，怎可得瞬间？尽是困忧不息。 人生虽短暂，无悔共你穿梭天边与海岸。从不的竞争，明须知他真心你望忘记。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9월 26일 새벽에 귀 빠지게 기다릴게요 하면서 서울 은평구 대주동에서 오장원 학생이 엽서를 주셨는데 조금 늦게 도착해서요. 아, 정말 귀가 빠진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잘 들으셨습니까? 천장지구 중에서 원봉현의 노래 웨이저 호의 미승후에 띄워드렸습니다. 그런데 유덕화가 이 영화 천장지구의 대본을 처음 받았을 때 역할이 마음에 들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자신과 오청년의 그 사랑 얘기가 그런대로 가슴에 와닿아서 이 영화를 선택했다고 하는데 이 작품이 히트를 하자 결국은 자신이 자신의 영화사에서 속편까지 만들었죠. 천장지구 2편에서 유덕화는 우리나라에서는 비디오가 어떻게 나왔던가요? 속천장지구로 나왔죠. 거짓으로 죽은 애인을 따라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현대판 로미오였습니다. 이렇게 순수한 사랑을 꿈꾸면서 사는 유덕화지만 사업가로 일할 때는 흠칫 빈틈도 없는 아주 철두철미한 경영자가 된다고 해요. 연기 초년병 시절에 그는 가루비네 세일즈를 했었었는데요. 그 당시 그 물건을 팔기 위해서 동료 배우들의 옷을 직접 자신이 빨아다가 보여주면서 그 비누의 효능을 확인시켰을 정도로 자기 일에는 아주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현재 그는 노래하랴 연기하랴 또 영화사를 만들어 제작 기획하랴 정말 눈꽃뜰 수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사업체는 영화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장 친한 동료인 알란 텀과 함께 투자한 레스토랑도 있고요. 또 미용실도 있고요. 동생과 함께하는 의상실, 음반회사, 뭐 재벌이에요. 많은 사업체를 펼쳐놓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1년에 10여 편의 영화와 앨범까지 만들어내고요. 와, 이 정도면 거의 철인에 가까운 것 같죠. 속천장지구 중에서 얼간한테 부러운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The End. 스타로서의 유덕화 말고도 인간으로서의 유덕화를 아는 사람들도 그에게 뾰족한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도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 또 효자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게다가 친구들 사이에서도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해결사로 통하고요. 또 자신의 팬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이렇게 아주 다양한 팬 서비스와 모범적인 연예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그가 지난해부터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죠. 첫째는 배우로서 또 가수로서 후배들에게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는 데다가 무협 영화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자신의 이미지 때문에 연기 생활이 주춤거리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본인이 그렇게 아끼던 영화사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겨서 다른 영화사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중마고였던 친구에게 영화사의 경영을 맡겼었는데 그 친구가 그만 배신을 해버렸대요. 유덕화는 이번 일을 통해서 친구와는 절대 금전적인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돈보다는 친구에 대한 믿음을 잃은 게 그를 더 마음 아프게 했겠죠.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그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도 버릴 정도로 열심히고 또 사랑하는 그 친구의 사랑하는 여인에게 돈도 빌려줍니다. 아비정전이죠. 여기서의 유덕화의 모습도 아주 새로웠는데요. 아비정전 중에서 마리아 엘레나를 로스 인디오스 타바하라스의 기타 연주로 띄워드립니다. 성동구 중곡 3동의 남장현 씨, 서울 영등포구 당산사가의 이은주 씨 잘 들으셨습니까? 두 분께 띄워드렸어요. 영화 아비정전 중에서 마리아 엘레나, 이 장국영이 뭐 허리춤을 기가 막히게 줄때 흐르던 곡이었죠. 오늘은 로스인디오스 타바하나라스의 기타 연주로 띄워드렸습니다. 유덕화는 올 봄에 영화사를 다른 사람의 손에 넘기고 아마 인간사 생활증화라는 걸 깊이 이해했던 것 같아요. 최근 소식에 따르면 올해 유난히 그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성룡하면 떠오르는 영화 취권2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해서 취권3에서는 주연을 맡게 됐고요. 또 현재 대만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 만화를 영화로 옮긴 도검소에서 임청하와 함께 공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 6월에 선보인 앨범 망정수가 발매 한 달 만에 대만에서만 80만 장이 넘는 판매량을 기록해서 자신도 아주 놀랐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보답으로 그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대규모 콘서트를 열기도 했습니다. 홍콩 잡지에서 이런 것을 뽑았답니다. 꿈속의 연인. 최근 이 꿈속의 연인에서 1위를 차지한 유덕화. 그의 겸손함과 일에 대한 철저한 프로의식이 쉽지 않으면 아마 우리는 오랫동안 그를 스크린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영화를 찍는 중간에 폭발 사고가 나서요. 큰 화상을 입을 뻔했다고 해요. 국내에서도 곧 개봉 소식이 들리고 있는 유덕화의 신작 천녀지의 주제가 띄워드리겠습니다. 황칭휘 망정수. 사랑의 상처 입은 남자가 나에게 사랑을 잊게 하는 물 좀 달라고 절규하는 노래입니다. 사랑을 잊게 하는 물 들어보시죠. 독수리 같은 눈매, 표범 같은 아주 강렬한 이미지의 배우 유덕화가 노래한 왕칭수의 영화 처녀지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전남 여수 둔덕동에서 윤태선 학생, 가장 친한 친구들인 의재와 희권이가 사소한 일로 오해가 생겨서 다툰 뒤에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말하지 않고 지내고 있다고요. 이 둘이 처음처럼 다시 친해질 수 있도록 꼭 한 말씀 해주세요 하셨는데, 이 편지 보내주신 게 꽤 됐으니까 지금쯤은 물론 화해하셨겠죠? 자, 화해하셨으리라고 믿고, 두 친구의 우정도 이 영화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모베서 블루스의 음악 띄워드리겠습니다. 하이텔로 전희진 씨가 선배가 이 음악을 녹음해준다고 했는데도 제가 저에게 부탁을 하시고선 제가 틀어줄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 선배의 호의를 거절하셨다고요. 뭐 제가 그러면 안 들려드릴 수가 없겠네요. 전희진 씨, More Better Blues 중에서 More Better Blues 띄워드립니다. 작곡가 하이텔러 노혁천 씨도 이 곡을 신청해 주셨네요. 잘 들으셨죠? 모베타 브루스 중에서 모베타 브루스 빡한 곡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또 추석 연휴 때 아마 TV에서 이 영화가 또다시 재방송된 것 같아요. 사운드 오브 뮤직. 이 영화는 TV에서는 저는 한 몇 번은 본 것 같은데요. 다시 봐도 좋더라고요. 정말 재미있고 참 요즘은 이런 영화를 왜 안 만들고 너무 자극적인 영화만 나올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서글픈 그런 옛 향수에 잠시 젖었었습니다. 대구의 정영 씨도 아마 영화를 보고 그런 생각하셨나 봐요. 음악을 신청해 주셨고요. 서울 노원구 상계구동에서 김인걸 씨도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사운드 오브 뮤직 중에서 사운드 오브 뮤직 줄리 앤드루스의 음악 음성으로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자, 오늘 헐리우드 영화음악 CD는 충남 서산의 남윤경 씨께 보내드리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Cause I'm